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의 하루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의 행복과 내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끝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아버지 장건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쪽잠과 제기밥으로 날과 달을 이으시며 걷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길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줍니다. 김철 작사, 전광수 작곡인 가요는 주체 82, 199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노고를 바쳐가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날과 날들을 토로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에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길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주체조선의 륭성 번영과 더불어 영원하다는 것을 감명 깊은 가사 형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사에 담겨진 깊은 사상 주제적 내용을 뜨거운 정서가 흘러넘치는 서정적인 곡조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군민의 졸졸한 그리움의 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준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노을 다음은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오머진 작곡인 가요 우리는 잊지 않으리는 주체 89 200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온갖 고난과 시련이 겹사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내시고 끊임없는 현재 지도로 이 땅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위대한 존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끝까지 받들어 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속의 신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회고적이면서도 의지에 넘친 깊은 소중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혁명투쟁 역사에 깊이 알아새겨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혁명 실록을 생동하게 반영한 시대의 기념비적 명곡으로서 우리 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의의 있는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